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발신이 있으면 수신이 있고요. 또 응답이 있으면 재응답이 있습니다. 메일을 보냈는데 반응을 안 보이면 그 다음 메일을 쓰기는 어려워요. 반응이 바로 오고 답장이 바로 오면은 사람들은 되게 신선한 감동을 받습니다. 반응이 오기를 당연히 기다렸지만 그러나 바로 반응이 온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인 것 같아요. 또 자기가 인정받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꼭 응답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되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안 들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도 있는 것 같다.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표현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오케이, 교회니까 하나님 있어요. 근데 응답을 안 해.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면 응답이 없는 건 당연하죠, 그죠? 응답이 없는 데다가 내가 발신을 보냈으니까 응답이 없죠. 근데 여러분이 그건 좀 심한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교회 나오고 그리고 기도도 종종 하고 식사 때도 눈치 보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이 나이 먹도록 내가 그렇게 가짜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 있는데 응답이 가끔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저도 응답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거죠? 친구 찾아준다는 프로그램이 메일로 자꾸 들어와요, 저한테. 전에는 여자만 들어도 요즘 남자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 친구 찾기 프로그램이 있으면 무조건 지우거든요, 스팸으로. 그래도 가끔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한 4명 정도 얼굴이 나와 있어요. 그건 제가 응답 안 합니다. 예. 제가 양심껏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응답 안 해요. 그 다음에 누구 전혀 모르는데 뭐 이디오피아의 뭐 공주라 그러면서 또 저하고 친구하고 싶다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응답을 안 합니다. 응답할 필요 없어요. 응답 안 해요. 당연히 그건 제가 살아있지만 응답 안 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구체적인 어떤 관계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100% 성실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늦더라도 어지간하면 응답을 해요. 좀 부담스러운 메일이 올 경우에는 응답하는 게 조금 걱정이 돼요. 이거 내가 뭔가 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될 텐데 대충 얘기하면 실망스러울 텐데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은요. 답장이 좀 늦어요. 그럴 땐 뭐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수련회 갔다가 좀 메일을 늦게 봐가지고요. 답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색하게 답을 좀 달잖아요. 그래도 저는 답을 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보세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가 좀 이상했어요. 예? 보세요. 주변에 다 잠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그런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응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쓸 수가 있어? 그래도 제가 또 뭐 충고어린 조언에 감사해요. 마음에는 없이 내가 그렇게 하겠죠. 어? Sincerely yours 해가지고 pastorly 그렇게 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 그건 당연. 있는데 하나님 계신데 응답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내가 스팸을 보냈거나, 그죠? 하나님이 응답할 필요가 없는 스팸을 보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수신 메일함에 들어가서 왔는지를 보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예 메일을 안 들어가 본다니까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보내지도 않고요, 받지도 않아요. 그 상태가 무슨 관계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대로는 영적인 무감각 상태예요. 감각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깨져버립니다. 오고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쪽 부분을 텅 비워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란 나라를 구해주세요, 한국을 살려주세요, 세월호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정의를 주세요 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란 일단 응답하는 거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잠자는 사람 깨워서 기도는 일단 응답하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하나님께 내가 뭔가 응답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모든 찬양에는 아멘이나 박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응답하는 거예요. 잘했고 못했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는 그 다음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 전미진 자매가 참 몸도 연약한데 이렇게 나와서 더운 여름날 정말 10주를 했거든요. 근데 좀 여러분 일단 응답이 조금 미약하죠. 네. 뜨겁게 반응을.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네? 네. 막 기분이 상해요? 아니요. 감사하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TV로 그래서 제가 무슨 어떤 팀 응원을 하더라도 저는 성의 있게 하려고 그래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말이야. 이렇게 누워가지고 에이 그래 질 줄 알았어 저것들 말이야.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보이지 않는 선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내가 스팸처럼 대우하고 처리하는 거죠. 예,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응답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응답이 괘씸해서 응답이 고마워서 응답이 또 와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하다못해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0.5초 만에 읽음이 딱 표시되더니 그 다음에 0.5초 후에 응답이 딱 와가요. 이모티콘이 탁탁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오는 걸 뭐라 그러죠? 뭐라 하던데? 예. 엄청나게 빨리 응답이 온 거. 그럼 일단 감격하고 보는 거예요. 뭐 내용은 상관없이.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가요. 그러면 관계가 생겨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고요. 물론 둘 다 살아있다는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조건 응답만 하면 커뮤니케이션은 생기기 시작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거기에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예요. 믿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진지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달한다면 주님께서는 두 번 이상 내 마음을 두드리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적어도 저보다 성실하니까. 여러분보다 더 성실하고 성경의 구약 성경 시편에 보면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존재는 둘밖에 없어요. 첫째는 알파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세상의 꿈, 하나님의 꿈은 제가 좋아하는 다니엘, 오늘 1, 2부 앱에서도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가장 잘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세 번 창을 열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속한 곳은요,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곳.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과연 자기 얘기를 듣는지도 잘 알기 어려운, 그는 어렸을 적에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바벨론의 가짜 이름을 부여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모략과 중상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다 넘겼어요. 야, 여기는 인터넷 안 터지나 봐. 하나님 듣지도 않고 내가 말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아.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꾸준하게 발신을 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근데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서 다니엘서를 보면요, 12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꿈들이 계속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것,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날 거라는 것, 페르시아가 멸망할 거라는 것,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날 거라는 것, 헬라 제국이 멸망할 거라는 것,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설이라는 것, 그 네 가지 짐승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젠다를 흘려보내주셔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인격적인 발신을 하니까, 그의 믿음의 메일을 보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터넷도 안 터지는 것 같은 그곳에서 말씀을 들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있던 곳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대제국이죠. 아수르를 무너뜨린 대제국입니다. 바벨론의 그 신바벨로니아를 일으킨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역사 속에도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43년을 다스렸어요. 43년을 다스리면서 어마어마한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제국의 영토를 넓혔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쉽게 멸망하는 것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국들은 틈만 나면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자기 제국을 이루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벨론은 그 자기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뛰어난 영재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 그래서 자기들의 바벨론에 기여하도록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인재를 등용하고 그렇게 되므로 무너지지 않는 제국을 이루려는 세상의 꿈이 바벨론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요. 느부갓네살 왕이 4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마르둑에게 물려졌어요. 그 마르둑은 그러나 얼마 버티지 못했어요. 아버지만한 자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 자기 매부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 매부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매부의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번에는 신하들이 그들을 살해해버려요. 그리고 전혀 엉뚱한 사람, 이름이 느로 시작하는 이름인데 지금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의 아들이 벨사살 왕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대신들을 1,000명을 모아놓고 이제 이 제국을 좀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잔치를 열어요. 1,000명의 대신을. 그러다 보니까 그릇이 모자랐죠. 그래서 그 그릇을, 모자란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성찬기 같은 그릇을 전부 다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1,000명에게 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벽에 글씨를 쓰는데 이게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써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쓰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사람은 늘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니까 다니엘을 불러서 해몽을 시키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자기가 멸망한다고 하는데도 그 말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재란 인재는 다 잡아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하고 군사력, 시스템,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그들은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세상에 나타나지만 예, 페르시아 제국은 이 숫자 통계에 목숨을 걸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배를 띄워도 1100척, 1300척 예, 숫자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 엄청난 스케일. 그러나 페르시아도 어느 한순간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서 헬라 제국을 일으키지만 그도 역시 10년을 넘기지 못해요. 그리고 4명의 장군에 의해서 이제 헬라 제국이 나눠지고 그 중에서도 유대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겨줬던 셀류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정말 간악한 박해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어서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에 대한 예언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히브리 성경에 자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분명히 자기를 암시하는 헬라의 왕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섬기던 알렉산더가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냥 탁월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늘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 그러므로 이상하게도 그는 세상의 출세를 지향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에서도 재상을 지냈고 페르시아에서도 재상을 지낸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정적과 모함들 속에서도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기회를 잘 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하, 저 사람이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저쪽에다가 줄을 쓰고 말이죠. 이거 한우 갈비 진짜 좋은 건데 특별히 제가 부탁해서 한 거예요 하고 갖다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다니엘이 살아가는 방식, 그는 항상 미리 생각과 길을 정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에 있는 대로 그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으면서 자기 건강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미리 정한 거였어요. 부정한 음식 대신에 내가 나의 방식으로 나의 길을 가겠다고 그는 미리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그는 미리 마음을 정했어요. 왕이 칭찬하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상관없이 하루에 세 번 하나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정했어요. 결국 그것이 자기를 사자굴에 넣든지 안 넣든지 상관없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7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지만 훨씬 더 일찍 죽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일 뿐이에요. 그렇죠? 직장으로 독일로 한국에서 파송한 회사가 3년 만에 불러갈 수도 있고 10년 동안 놔둘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같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일찍 데려갈 수도 늦게 데려갈 수도 있었지만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사는 방식, 다니엘이 사는 방식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변치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꿈을 트라겐하는 하나님의 꿈을 담지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연주 들으면 우리가 박수하고 반응하면 됩니다. 누군가의 나에게 진짜 메일을 보내면 나도 바로 답을 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 내가 아멘, 그리고 나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인터넷 안 터지는 곳에서 훨씬 더 내게 잘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외롭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 적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 잘 들어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요즘 직장 쉬고 있는 분들, 좀 어려움에 있는 분들 말이죠. 그런 분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잘 들어와요. 단지 예스 하십시오. 그리고 단지 답장 누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의 담지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어갈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처럼 내일은 하나님께 기도의 창을 여십시오. 모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글피는 수요일이니까 예배 나오셔야죠. 그리고 목요일은 누군가와 말씀을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바벨론처럼 덩치는 크지만 그러나 미래가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아침에는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저녁에는 감사의 단을 쌓고 하나님,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만의 찬양을 읊조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 가장 깊은 곳에 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로 응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정하여졌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향해서 내가 두 손을 들고 다니엘처럼 기도의 창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자 결과가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버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꿈을 저 나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